소원 빌었어? 나? 나는 우리가 만든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. 오빠는? 나는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빌었어. 그게 뭐야? 난 지금 행복한데? 뭐야? 내가 너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넌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지. 사실은 이 노래를 듣고 가장 행복해할 사람은 나일지도 몰라. 평생 잊지 않을게. 우리 둘이 만든 이 노래를. 아이시대로.